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الحمد لله الذي له ما في السماوات وما في الأرض وله الحمد في الآخرة وهو الحكيم الخبير يعلم ما يلج في الأرض وما يخرج منها وما ينزل من السماء وما يعرج فيها وهو الرحيم الغفور وقال الذين كفروا لا تأتين الساعة قل بلى وربي لتأتينكم عالم الغيب لا يعزب عنه مثقال ذرة في السماوات ولا في الأرض ولا أصغر من ذلك ولا أكبر إلا في كتاب مبين ليجزي الذين آمنوا وعملوا الصالحات أولئك لهم مغفرة ورزق كريم والذين سعوا في آياتنا معاجزين أولئك لهم عذاب من رجز أليم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나니 하늘과 대지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으로 비롯되며 내세의 찬미도 그분께 드리노라. 그분은 지혜와 아심으로 충만하십니다. 그분은 대지 속에 무엇이 들어있으며 그곳에서 무엇이 나오며 하늘에서 무엇이 내리며 그곳으로 무엇이 오르는지 아시노라. 그분은 자비와 관용으로 충만하십니다. 우리에게 결코 종말이 아니오리라고 말하는 불신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주님을 두고 맹세하며 그것은 너희에게 다가오고 있노라. 그분은 보이지 않는 것을 알고 계신 분으로 하늘과 대지 속에 있는 아주 작은 미아도 그보다 더 작은 것도 또한 큰 것도 그분을 피할 수 없으니 모든 것이 분명한 성서 속에 기록되어 있노라. 이는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기 위해서라. 그들에게는 관용과 풍성한 양식이 있으리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증들에 반대하는 자에게는 벌이 내릴 것이니 그것은 고통스럽고 가장 무서운 벌이 되리라. وَيَرَى الَّذِينَ أُوتُوا الْعِلْمَ الَّذِي أُنْزِلَ إِلَيْكَ مِنْ رَبِّكَ هُوَ الْحَقَّ وَيَهْدِي إِلَى صِرَاطِ الْعَزِيزِ الْحَمِيدِ وقال الذين كفروا هل ندلكم على رجل ينبئكم إذا مزقتم كل ممزق إنكم لفي خلق جديد أفترى على الله كذبا أم به جنة بل الذين لا يؤمنون بالآخرة في العذاب والضلال البعيد أفلم يروا إلى ما بين أيديهم وما خلفهم من السماء والأرض إن نشأ نخسف بهم الأرض أو نسقط عليهم كسفا من السماء إن في ذلك لآية لكل عبد منيب 지식을 수여받은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그대에게 계시된 그것이 진리로서 권능과 자비가 충만하신 분의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알게 되리라. 그러나 불신자들은 조롱하며 말하길 너희가 산산조각이 된 후 다시 창조되리라 말하는 한 남자를 너희에게 알려주리요.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하거나 미쳐있다라고 말하나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들은 내세를 믿지 않는 자들로 벌을 받게 되고 멀리서 방황하게 되리라. 그들은 그들 앞뒤로 펼쳐져 있는 하늘과 대지를 보지 못함이뇨. 만일 하나님이 원한다면 그분은 대지로 하여금 그들을 삼키도록 하거나 하늘을 조각내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리라. 실로 그 안에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든 종을 위한 예증이 있노라. وَلَقَدْ آتَيْنَا دَاوُودَ مِنَّا فَضْلًا يَا جِبَالُ أَوِّبِي مَعَهُ وَالطَّيْرَ وَأَلَنَّا لَهُ الْحَدِيدِ أَنِ اعْمَلْ سَابِغَاتٍ وَقَدِّرْ فِي السَّرْدِ وَاعْمَلُوا صَالِحًا إِنِّي بِمَا تَعْمَلُونَ بَصِيرٌ وَلِسُلَيْمَانَ الرِّيحَ غُدُوُّهَا شَهْرٌ وَرَوَاحُهَا شَهْرٌ وَأَسَلْنَا لَهُ عَيْنَ الْقِطْرِ وَمِنَ الْجِنِّ مَنْ يَعْمَلُ بَيْنَ يَدَيْهِ بِإِذْنِ رَبِّهِ وَمَنْ يَزِغْ مِنْهُمْ عَنْ أَمْرِنَا نُذِقْهُ مِنْ عَذَابِ السَّعِيرِ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느니 산들이여 그리고 새들이여 그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미하라.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쇠를 부드럽게 하였노라. 그것으로 갑옷을 만들되 갑옷 쇠줄들의 균형을 맞추라. 그리고 정직하게 일하라. 실로 나는 너희가 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노라. 그 후 솔로몬에게는 바람으로 하여금 그를 따르도록 했으니 아침에 부는 바람은 한 달과 같고 저녁에 부는 바람도 한 달과 같도다. 또한 하나님은 녹은 동의 샘이 그를 위해 흐르게 했음에 영마의 무리 중에는 하나님의 허락으로 일하는 자 있었고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있었나니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화염의 형벌을 맛보게 하리라. يعملون له ما يشاء من محاريب وتماثيل وجفان كالجواب وقدور الراسيات اعملوا آل داود شكرا وقليل من عبادي الشكور فلما قضينا عليه الموت ما دلهم على موته إلا دابة الأرض تأكل من سأته فلما خر تبينت الجن أن لو كانوا يعلمون الغيب ما لبثوا في العذاب 그들은 그의 뜻에 따라 그를 위해 일하며 궁전을 만들고 동상을 만들고 연못 같은 대야를 만들고 화로에 고정된 큰 솥을 만들었노라. 그러함에 다윗의 자손들아 일하며 감사하라 했거늘 내 종 가운데는 감사하는 자가 적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의 죽음을 결정하니 그의 지팡이를 갉아먹던 나무벌레가 그의 임종을 예시했으며 그가 지팡이로부터 쓰러졌을 때 만일 그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고통스러운 벌을 받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으리라. لقد كان لسبأ في مسكنهم آية جنتان عن يمين وشمال كلوا من رزق ربكم واشكروا له بلدة طيبة ورب غفور فأعرضوا فأرسلنا عليهم سيل العرم وبدلناهم بجنتيهم جنتين ذواتي أكل خمط وأثل وشيء من سدر قليل ذلك جزيناهم بما كفروا وهل نجازي إلا الكفور 사바 백성들의 거주지에도 예증이 있었으니 오른편과 왼편에 두 정원이 있었더라. 그러함에 너희 주님의 양식을 먹되 그분께 감사하라. 참으로 기름진 땅이며 주님은 관대하시노라. 그러나 그들은 외면했으니 우리는 그들에게 뎀으로부터 홍수를 보내니 그들 두 정원의 나무에는 쓰디 쓴 과일이 열리고 무용한 아슬나무와 시드르나무가 자라는 불모의 땅이 되었더라. 그것은 그들의 불신에 대한 우리의 벌이거늘 불신자 외에 우리가 그러한 벌을 내린 적이 있더뇨. وَجَعَلْنَا بَيْنَهُمْ وَبَيْنَ الْقُرَى الَّتِي بَارَكْنَا فِيهَا قُرًى ظَاهِرَةً وَقَدَّرْنَا فِيهَا السَّيْرَ سِيرُوا فِيهَا لَيَالِيَ وَأَيَّامًا آمِنِينَ فَقَالُوا رَبَّنَا بَاعِدْ بَيْنَ أَسْفَارِنَا وَظَلَمُوا أَنفُسَهُمْ فَجَعَلْنَاهُمْ أَحَادِيثَ وَمَزَّقْنَاهُمْ كُلَّ مُمَزَّقٍ إِنَّ فِي ذَلِكَ لَآيَاتٍ لِكُلِّ صَبَّارٍ شَكُورٍ وَلَقَدْ صَدَّقَ عَلَيْهِمْ إِبْلِيسُ ظَنَّهُ فَاتَّبَعُوهُ إِلَّا فَرِيقًا مِنَ الْمُؤْمِنِينَ وَمَا كَانَ لَهُ عَلَيْهِمْ مِنْ سُلْطَانٍ إِلَّا لِنَعْلَمَ مَنْ يُؤْمِنُ بِالْآخِرَةِ مِمَّنْ هُوَ مِنْهَا فِي شَكٍّ وَرَبُّكَ عَلَى كُلِّ شَيْءٍ حَفِيظٌ 우리는 그들 사바의 골과 우리가 축복을 내린 그 골 사이에 가까이 인접한 고을을 두어 그곳을 거쳐 여행토록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밤과 낮으로 근심하지 않고 여행케 하고자 함이라. 그들은 주님이여 저희의 여행이 멀도록 하여 주소서라고 말하니 스스로를 우롱하더라. 그리하여 우리는 그들을 화제의 얘기로 만들어 그들을 산산이 흩어지도록 하였으니 실로 그 안에는 인내하고 감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예증이 있노라. 이블리스는 그의 생각이 사실이라 증언하니 믿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를 따르더라. 그러나 그는 그들에 대한 권한이 없었으며 우리는 내세를 믿는 자와 그것을 의심하는 자를 시험하고자 하였으니 실로 그대의 주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노라. قل ادعوا الذين زعمتم من دون الله لا يملكون مثقال ذرة في السماوات ولا في الأرض وما لهم فيهما من شرك وما له منهم من ظهير ولا تنفع الشفاعة عنده إلا لمن أذن له حتى إذا فزع عن قلوبهم قالوا ماذا قال ربكم قالوا الحق وهو العلي الكبير 일러 가로되 하나님 외에 너희가 주장한 다른 것에 구원해 보라. 그들은 하늘과 대지 속에 먼지 하나의 무게를 감당할 능력도 없으며 그들은 그 안에서 아무런 목도 없으며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분을 도울 자 없노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를 제외하고는 그분께는 중재도 유익하지 아니하도다.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공포가 사라질 때에 그들의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뇨라고 물으니 그것은 진리며 그분은 높이 계시며 위대하시도다 라고 그들은 대답하노라. قل من يرزقكم من السماوات والأرض قل الله وإنا أو إياكم لعلى هدى أو في ضلال مبين قل لا تسألون عما أجرمنا ولا نسأل عما تعملون قل يجمع بيننا ربنا ثم يفتح بيننا بالحق وهو الفتاح العليم قل أروني الذين ألحقتم به شركاء كلا بل هو الله العزيز الحكيم 일러 가로되 하늘과 땅으로부터 너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뇨? 일러 가로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